자, 저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저 소개 한 번씩 하시죠. 예, 골방의 현인 리버럴을 갑니다. 반갑습니다. 그 발음이 형... 조금 제가 말을 늦게 배워갖고 발음이 좀 가끔 새는데 이해 바랍니다. 입이 늦게 터졌어요? 예. 그 현인이라면은 예. 옛날에 노래 부르던 사람 이름이 현인이잖아. 안녕하세요. DSN에서 부끄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마서입니다. 근데 스스로 부끄러운 건 아세요? 모르니까. 나는 부끄러운 거 뭔지 잘 몰라서. 왜 담당해? 응? 네. 그리고 참 손여사예요? 손마담이에요? 아, 그거를 손여사, 되게 손여사. 공유해서 쓰던데. 맏모사살이에요. 누가 네? 공유를 해? 네? 지금 발음한 거 들었지? 뭐? 불어 발음. 뭐라 그랬는데? 마담은 미, 마, 유부녀 아니야? 아, 그런 거잖아. 맏모사살. 그러니까 손여사? 여사도 아 그냥 여사 그냥 여사 여사구나. 그건 유부녀 손언니 손언니 예 저는 물뚝심송이고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정식으로 한번 시작하시죠. 예. 아 저 다른 예. 사람 같다고 계속 못 읽어가지고 물뚝심송 아 시작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나 저 이 얘기 꼭 하고 넘어가려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예.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낚시를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근데 갑자기 막 바닷물이 막 이상하게 끓어오르면서 바닷물 속에 용이 막 날아나온 거야. 로또 사야지. 용이 막 쭉 나오는데 로또 사야지. 배 앞에 하늘에 이렇게 용들이 쫙 그래서 글자를 쫙 만드는데 여당 압승이라고 딱 나오더라고. 그럼 야당이 이기겠네. 그래서 아씨 여당이 다 이기면 안 되는데 그걸 딱 봤는데 바로 배 옆에서 그 펠레 아저씨가 이렇게 공을 차고 있더라고. 야당이 이긴답니다 여러분. 계시를 그러니까 형은 어? 이렇게 정치에 푹 빠져갖고 어? 그런 정치의 꿈을 꾸지만은 나는 방송하는 꿈을 꿔. 방송에 충실해야지. 역시 꿈속에서까지 준비를 하면서. 역시 재현 배우. 역시 재현 전문가. 웜업 시간 용이다. 이용 왔네 이용. 마사와 리버럴 와룡과 봉수를 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렇지. 근데 와룡과 나쁜 쪽에서. 와룡과 봉수 어느 분야에 와룡과 봉수가 중요하지. 좀 위험한 쪽으로. 위험한 쪽으로지. 덴저러스 브라더. 아그 말로 옮기면 아예 시작하기 전에 그 선물 소개 한 번씩 하고 가죠. 선물. 아이 책은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책은 그냥 책이고. 예, 덮어놓고. 어제 했듯이. 자, 아 어제 안 계셨나? 이거 이렇게 했어. 왜 붙였어요 이거를? 발송할 때 붙여야 되는데. 예. 아 여기 떨어져 있다. 이거. 아, 이거. 홈쇼핑의 쇼 호스트. 와. 와. 야 저는 어저께 그거를 1위를 황애리라는 여자 이름을 계속 들은 거야. 황애리 황애리. 아, 황야의 1위를? 그래가지고 계속 여자 아니에요? 이거 아니 너무 고급죠? 우리도 하나씩 주면 좋은데? 비싼 거예요. 네, 네 정말 비싼 거예요. 이게 어디 보자. 아, 그... 이거 진짜 가죽입니까? 아, 이 선물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짜왔어, 이거 짜왔어. 이거 지금 깔별로 막 돼 있고 선물하기도 좋고 어떻게 예. 추첨해서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제가 알 수 있는 스태프들이 잘 골라 주겠죠. 와씨, 나 이거 답답해서 이거 풀었더니 배가 툭 튀어. 아 진짜. 까꿍. 금복주지 금복주. 옆으로 돌아서서. 지금 계속 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고 예. 뭐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거 시간마다 추첨해 가지고 보내드릴 거고요. 손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성창호 인사드립니다. 정말 일일이 다. 아니 내 이름이 나랑 똑같아서. 아 그렇구나. 성창호. 상호 여치사호. 그리고 또 준비한 거 있잖아요. 예, 그 괜찮은데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커피 같은 것도 막 드리고 오늘은 뭐 어디 무슨 야구표 어디 야구표예요? 아무도 몰라. 뭔가 드릴 거예요. 고척동 야구표 준다고 보는 것 같은데. 넥센?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디드라이브 마사오 디드라이브만 준다고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마사오의 디드라이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마사오 뭐 저 동영상 감별사 것도 예전 얘기지. 요즘에도 뭐 있을까? 저는 진짜 이상해.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직접 오픈해서 제가 술상 한번 봐서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거 추첨해가지고 우리 하창 경리단에서 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손언니가 오프라인 번개. 예. 번개는 아니야 그냥 초대. 빠질래요. 초대. 술자리 초대. 난리 난다 이제. 자 지금 4장 저기 나갔고 넥센. 그 선물을 스태프들이 고르는 그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 많이 데리고 오면 줄 거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겠지 뭐. 네. 자 이제 됐으니까 정식으로 시작하시죠. 예. 네. 다 어저께 저 없이 지금 경남 끝내셨죠? 맞죠? 경북. 예. 경북? 예. 경북 경남까지 다 했어요. 아, 경남까지. 자, 오늘 이제 대구부터 시작할게요. 그렇죠. 지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중구 남구의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 중구 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노동당의 최창진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김구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박창달 후보, 이렇게 기호 7번까지 후보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출마하셨네요. 옷도 한복 딱 입고. 예사롭지 않죠? 네, 예사롭지 않네요. 직업은 무직. 당당하게 무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전 코웨이 저 옆에 가려져 있는데 조금 옆으로 네, 가주세요. 코웨이 사업국장. 그 아, 지역. 네, 지역 사업국장. 계속 하시지. 조금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좀 나죠? 우리 한번 조금 더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정과 한번 볼까요? 정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정과 두 건이 정과 두 건인데. 뭘까요? 저거 한번 검증 들어가 볼까요? 뭐 조사해 온 것 같아. 아닙니다. 예상? 자, 김구 후보 전과 사실 한번 검증해 보죠. 뭘까? 마사오과 같은 느낌? 통신 판매. 재물손괴. 간통 있네요.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했어. 음란물 유포. 김구 선생이 음란물을 유포했어. 집단 흉기 등 감금? 어떻게? 상해 재물손괴. 폭력행위 집단 흉기 등 감금 정보통신 그 보호 음란물 유포 이게 따로 간통이야 뭐 어떻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집단 흉기 등 감금이 있어 사람을 잡아다 어디 가둔 거야 그냥 때려 부시고 시간 빼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소명서 너무 궁금하다 집단 흉기 등 감금 저기까지는 김구 선생님이랑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술탄포. 근데 김구 선생님이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 간통 저거 간통, 아주 그냥 뭐 간통으로 해서 딱 두 글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나 이 지역구에 살았다면은 난 찍었을 것 같아. 왜요? 동질감을 느껴서. 아니 그냥 뭐 음란물 유포 그 자체만으로도 좀 뭐랄까 이 선량 세상을 조금 아름답게 가꾸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저 더의 계단 이상일 것 같아 중구 남구가 저 중구 남구 김구 네 중구 남구 나이가 좋은데 네, 이거는 볼 건 없고 우리 그 곽상도 예 저 강기훈 유서 대필 그 사람이요? 그렇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담당 검사. 아, 담당 검사? 네. 그래서 수사할 때 이제 고문 가혹행위 이랬는데 이제 잠 안 재우기. 강기훈 씨가 직접 이제 그 어디 페이스북인가 어디다가 글을 올렸어요. 나 잠 안 재우기 했던 그 곽상도가 이번에 나왔네. 뭐 이제 청와대에서 그 저 민정수석으로 갔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쫙 물으니까 우리 곽상도 검사, 전 검사께서 그 시절은 야간, 야간 조사가 허용되던 시절이었다. 그렇지 지금 뭐 내가 그렇게 고문하고 이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실시간으로 막 유서 대필이 워낙 언론에 막 대필되고 그렇지. 크게 돼서 특별되고 해가지고 뭐 그 하는 사이가 아니라 잠만 재운 건 그냥 야간 조사 행위였다. 그랬던 그 이제 진박이죠. 진실한 분이에요. 대구에 이번에 공천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진박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 출신이고 민정수석? 민정수석. 아니 저 대한 그 법률구조공단은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법률을 도와주고 네. 저는 저도 도움 받아본 적 있는데 낙하산들 들어가는 자리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곽상도가 그건 그 시절에는 이제 막내 검사로서 좀 뭐랄까 말단 네 말단 이제 검사 15 뭐 그런 나이 보면은 56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31, 32살이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고 뭐 그럴 때니까 뭐 그런 구석이 있지만은 뭐 그런데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그때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제 그 검사가 검찰에서 수사했잖아요. 이제 회식 자리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랑한 거를 이게 소리가 스피커가 너무 커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막 떠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민 의원실에 제보가 갔나 보지. 그래서 그 민주당의 신경민 후보가 의원이 이제 그 상임위 자리에 불러서 따졌죠. 따질 때 이제 자기는 아니다. 뭐 압력 행사한 적 없다.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저거 할 때 상임위에서 따지니까 황교안 법무장관 우리는 압력받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분이시고 이제 그 유승민계 의원이었던 김희국. 김희국. 김희국. 의원이 공천 탈락되고 그 자리에 이제 진실한 분이. 현역 의원을 자르고 친박을 공천한 거지. 그렇죠. 진박을 공천한 거지. 그렇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얘는 망가지. 얘가 뭡니까? 얘? 어제 안 하긴 해놓고. 진짜 그랬죠. 아저씨 어휘. 까먹었어요. 충격받고. 아니면 얘 이외에는 다른 단어가 없어. 어, 그럴만해.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욕할지도 몰라. 오케이. 해보세요 한번. 아, 그 지금 재연 들어가는 건가? 아니, 재연은 굳이 뭐 해. 난 이런 나쁜 재연 안 해요. 선행을 하지. 뭐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첫 시간부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막강한 걸 만났어요. 이 사람이 10가지, 한 100가지 그동안 선행을 하더라도 이거 한 건으로도 얘는 맛이 가야 되는 거예요. 뭔데? 거. 빨리 얘기해 봐. 얘가 최동호를 찍어내내죠. 최동호? 최동호 검찰총장. 최동호? 저 혼의 아들. 예예. 예. 그거 사찰 자료를 누구한테 건넸냐. 조선일보 편집국장한테 건넨 겁니다. 이 장본인. 그렇죠. 근데 최동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박근혜가 임명을 하긴 했지만은 최동욱은 그때 당시에 야당에서도 그 임명할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아니 뭘 끊으려고 이제 보통 보면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깔고 할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뒤쫓아 막 하잖아. 이 최동욱 별명이 파도남이야. 파도 미담만 나와. 그래서 파도남이라는 거였어. 그래갖고 근데 보통 야당에서 이렇게 임명 그 뭐야 검찰총장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통 까는 게 좀 그런데 이 사람은 야당도 다 칭찬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칭찬하고 다 그랬다고. 그래갖고 그때 처음에 그 국정원 처음에 맡은 사건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잖아. 그럴 때 이제 그 수사팀이 아주 그냥 소신 있게 막 원칙대로 소신 있게 엄청나게 해 나갔단 말이야.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더군다나 국정원이잖아. 청와대에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국정원에 뒤쫓아 들어간 거지. 그래서 혼외자를 밝힌 거야. 그 핵심에 저 아저씨가 있다.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청와대에서 직접 뭐 뒤쫓아 했다 뭐 국정원에 뒤쫓아 했다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제 조선일보에서 폭로하게 만든 거지. 청탁을 청부를 한 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이 최동욱 사건 그 재판할 때도 판사가 와 진짜 음모 기획 이런 새끼들로 해갖고 얘가 잘렸다 이런 거를 판사가 입증을 해줬다니까. 그럴 정도라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 조응천 지난번에 문재인 영입 1호 있잖아요. 사실 영입을 한다면은 그 친구가 그 최동욱 그 검찰총장이 그 영입이 됐어야 돼 민주당에. 근데 최동욱 그 검찰총장 본인이 그 꼴을 당하고 정치판에 오겠나? 그렇지.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뭐 비례든 뭐든 간에 그 사람 명예훼손 최소한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를 갈고 다시 짠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진짜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왜 그 검사의 강직한 검사 멋진 검사의 그런 유형의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사람. 근데 만약에 내가 새누리당이었어도 저 더민주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영입했으면 최동욱 검찰총장이 더민주에 소속돼서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나는 새누리당을 쫓아다니면서 혼외 혼외 혼외 이러고 돌아다녔었는데 하겠나 이거지 안 하지. 그러면 지금 그 곽상도 후보가 조선일보에 그걸 넘겼다라는 건 밝혀져서 네. 아 그리고 저 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그 지금 전체 지역구 중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 특히나 이제 대구에서도 심한 게 이제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 집중되어 있는 게 토론의 불참. 제대로 토론을 하기 싫은 거지. 그렇죠. 예, 그런 얘기 막 나올까 봐. 특히 곽상도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에 나오면 반드시 그 얘기 나올 텐데 당시 이래가지고 청와대 있으면서 검찰총장 날린 사람 아니냐. 국정원 그 댓글 조작 뭐 이런 거 다 덮으려고. 근데 웃긴 거는 그게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뒤가 구린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뒤가 구리면 말을 싫어하게 되지. 토론에 안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공직자잖아요. 우리 선출을 하려고 그러면 유권자는 알 권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재하는 것이 토론에 불참하면 과태료 400만 원. 그걸로 부족해. 400 정도 돈 있는 사람은 무섭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네. 손방방이 나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아니면 저 토론회 불참하면은 후보 자격 박탈 뭐 이런 거. 그러게요. 왜 그렇죠. 진짜 좀 그렇다. 뭐 토론회 6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중에 3회 이상 불참하면 박탈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번은 빠질 수 있지. 무슨 바쁜 일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어제 그 잠깐 얘기 나왔던 용산 참사 김석기도 경찰, 예. 네, 경찰청장 출신 그 좀 안 나왔고. 토론에 불참했고 흘리지 마세요. 또 우리 저 그 장군의 딸이라고 자칭 떠드는 김을동 여사 그리고 이제 이 곽상도 벌금 400 받았는데 그냥 또 400 내고 말겠다 이거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재밌는 게 부산 사하구 갑에 김척수 새누리당 후보가 있는데 방송을 이제 토론을 TV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로 다른 사람들은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여인데 다 그러니까 일 여에 다 야인데 나만 불리하다. 나한테만 직접 공격해서 불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핑계 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쌩까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 김척수 이제 부산 사하구 가 그 부산 가서 김척수 후보께서는 이유가 뭐야? 방송 울렁증이 심하다. 이 재밌는 걸 내가 부산까지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이 저기 곽상도 이 TV 토론 이거 저기 얘기 나온 김에 빨리 해. 그래도 김척수 나올 때 또 하지 뭐. 방송 울렁증 있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 우리들은. 나는 울렁증 없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자기 원래 잘하는데 여기 나오면은 뭐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대구가 지금 비상이 걸린 거야 새누리당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 그 차떼기 할 때 전부 다 뭐 석구대지 하고 막 그렇게 다 나잖아. 얘네들 요즘에 하고 있는 아니, 게 저번에 대선도 그랬고 지선도 그렇고 맨날 그래 요새. 요즘에 삼보일배 하듯이 지금 하고 있죠. 김무성이랑 쫙 서가지고 그렇죠. 요즘에 얘네들 지금 삼보일배 지금 대구에서도 저 진박들이 빨간 띠 입고 다 지금 무릎 꿇고 큰절하고 후보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 한번 챙겨주자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실 그 대구 전체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정리하자면 원래 새누리당도 선거에서 납승을 하려면은 자기네 개파만 챙기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유력한 사람들, 잘 나가는 애들, 막 개파별로 안배해주고 막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많이 꽂으면 되는데 이번에 청와대는 완전히 그냥 진짜 막 대놓고 공청회 개입을 해서 그 진실한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 지금 뭐 이쪽 민주당 계통은 또 이쪽대로 난리가 났지만 새누리당은 지금 완전 비상상황 맞아. 이렇게 단순히 그 언론에 잡고 뭐 자기네가 여의도 연구소 조사해봤더니 뭐 안 나온다 그게 엄살이 아니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거지 대구에서도. 근데 물론 그렇다고 당선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이 곽상도 요 지역구는 후보가 곽상도가 안 나올 만해. 후보가 너무 약해. 더구나 김구까지 포함해서. 김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약해. 저 곽상도 입장에서는 김구같이 그러니까. 그런 그뭐 무슨 유포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토론을 해야 되겠냐 뭐 이런 것도 저런 분들은 TV 토론에 안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김동열 저기 더불어민주당 저 그러니까 너무 저기 군소정당들은 저 규정이 어제도 보니까 합의하에 규정이 있는데 당시 뭐 여론조사 몇 퍼센트 이해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토론회 하면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명밖에 안 나와. 그렇지. 노동당은 원해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김동열 후보가 너무 약해. 일단 저 너무 착하게 생기셨네요. 광현농산 대표죠. 이거 보고 나이 보고. 자, 다음 제보로 넘어가죠. 그래서 뭐 다시 그 대구를 딴 데도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무소속의 박창자 후보는 박창자 후보는 17대 했나? 15, 잠깐만 옆으로요. 오른쪽. 네 맞네. 15, 16, 17 하셨고 그러니까 지나간 분이시고 그리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최고 라이벌이 이제 박창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왕년에 이제 뭐라 그래? 올드보이 오비. 그렇죠. 오비. 자 다음 지역구 보여주세요. 동구 갑의 새누리당 정종섭 황 민중연합당은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예 후보 없고 민주도 없고 황순규 후보 그리고 한국국민당 이런 데서 한국국민당 이제 국민당 내가 나오는구나. 성용모 후보 무소속의 류성걸 후보.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보면 저 잠깐만 1위 오케이. 1위 저 맨 위에 그 정종섭 예 저분이 진실한 분. 진실한 분 대표적인 저 사람은 저기 그 장관을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장관을 했죠. 네, 행자부 장관. 장관. 예, 행자부 장관 계속 있었고 뭐 근데 뭐 그렇게 각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야. 관료 스타일, 관료의 관료라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저 경력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특히 야당과 야권에서는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이런 게 많은데 이분은 서울대 법대 합자입니다. 입시가 달라. 교수, 대학 단과대학 합장 출신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장관인데 이제 진실한 분으로 꼽혀서 오셨고 여기 현역이었던 7번 무소속 7번 예. 유성걸 후보가 현직인데 예. 이제 유승민계 유승민과 가깝다. 그래서 지금 권은희 유성걸 유승민 이렇게 삼총사가 지금 무소속 연대로 흰옷 입고 대구를 높이고 있죠. 권은희는 서울이잖아요. 뭐 아니 다른 이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호남 권은희 말고 어디 구청장이잖아 권은희는. 아니 네. 지금 저기 저 어디야? 후보 나왔지. 네. 유승민계 또 후보로 또 권은희 나왔어. 나왔어. 네. 그럼 지금 정종섭 후보랑 유성걸 후보랑 좀 박빙인 네. 상태인가요? 네. 이런 데는 이제 위험하죠. 오히려 지금은 지금 이게 또 비상인 게 왜 얘들이 요즘에 절을 하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절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성걸이 지금 지지율이 37%야. 정종섭 31%. 그러니까 앞서고 있다. 근데 진실한 분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크게 세우지 않으니까 저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곳으로 넣어주고 아주 진실하면 안전빵으로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진실한 분을 꽂았을 때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텃밭이니까. 대구니까.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냥 유승민이라는 걸출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다 쓸려 나갔을 텐데 유승민 깃발을 딱 꽂고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승민 바람을 같이 타고. 그러니까 유성걸 권은희. 그러니까 북구갑에 이제 좀 있다 북구갑에 권은희가 나와요. 그래서 유성걸 후보가 유승민하고 무슨 인척 관계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승민은 여기 지역구에 가고 선거 운동해서. 유승민 자기 지역구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무투표 당선에 가까운데. 옛날에는 대구 하면 사과랑 미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에 더워져 사과 안 난대. 자 대구 미인. 난 몰랐는데 뭔지 문채원 전문 부자 나왔어. 문채원 손예진 예? 또 누구더라? 또 있었는데? 아, 배우 아무튼 예. 그 다 대구 출신이에요. 진짜? 예. 손채원 손예진 문채원 손소영 대구 출신 아니잖아. 어딜 묻어가려고 지금. 그런데 이건 이제 썰입니다만 네. 수성구에 가면 수성구 의뢰에 가면 되게 큰 빌딩이 있어요. 높진 않은데 널찍한 땅을 많이 쓰죠. 몇 층짜리 가로로 그게 딱 보면 빌딩으로 보이진 않고 뭐 그 저기 씨푸드 같은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상구처럼 이렇게 그죠. 뷔페 큰 웨딩홀 같은 그런 빌딩이 있는데 되게 커. 그게 이제 손예진이 그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선물로 사드린 빌딩이다. 그런 얘기죠. 저 어머님 뭐 요즘 용돈도 부족하실 텐데 좀 쓰세요. 빌딩을 한 채 더 그렇지. 수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지역 효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착해. 어? 1번이 없다. 어? 뒤에 있네 1번. 아니 1번 동구에 1번이 없네? 뭐 젊은 아유 무공천이잖아. 무공천 지역? 네. 옥세투쟁. 유승민. 1번이 없지. 유승민. 그래서 저 위에 유성걸 후보를 돕고 있는 이제 옥세투쟁. 그러면 이승천 후보님은 외롭겠다. 아 저게 나 저기 감동 먹은 게 뭐냐면요. 그 지금 옥세투쟁 얘기했지만 김무성이 이재호하고 유승민하고 또 누구지? 그러니까 몇 명을 살려야겠다. 5명을 원래는 안 난다 그러다가 양보를 해서 6명이었지 6명 하다가 셋으로 3대3으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최종 세 곳에는 후보를 내고 세 곳에는 무공천이 됐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유승민 지금 5번 무소속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 그 선관위 그 신청 마감 시간 4시간 전인가? 5시간 전인가? 이승천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가 내 눈 앞에서 유승민이 투표 당선하는 꼴은 못 보겠다. 공짜로 먹는 거 못 보겠다. 이건 아니지. 전문 용어로 건식. 건식하는 거 지금 전국에서는 고성 거기만 지금 무투표 당선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승천 후보가 딱 출마했죠. 큰 뜻이 있었구나, 진짜. 근데 뭐 지금 분위기 보면 유승민 후보는 아까 그 위에 유성걸 후보 그리고 이제 북구갑의 권은희 후보 지역구에 다니면서 대구 이제 그 비박 그렇죠. 무소속 연대 지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다니죠. 저는 이승천 후보님이 15%는 나와가지고 금전적인 타격은 좀 받으시면 좋겠다. 현실적인 기대네. 그렇죠. 아니 보통 이럴 때는 그러다 뭐 유승민이 남의 지역구만 막 다니다가 자기 지역구에서 이승천이 당선이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대구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근데 유승민에 대해서는 좀 우리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맞네. 최경환이처럼 위스콘신데 맞지? 네? 위스콘신데 근데 저기 유승민이 선배네요? 선배지. 그 최경환보다? 대학교예요? 아니 같은 그 위스콘신대 경제학파 출신이어가지고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물론 이제 뭐 박근혜 비서실장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유승민. 유승민. 저분이 아 내가 그런 거죠. 근데 그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반드시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그 선입견이 없어. 그런데 맞죠. 친박이었는데. 아, 근데 나는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유승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부터. 저도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좀 예전에 그 이 사람이 없는 말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 곽상도라든지 이런 류의 인간하고 뭐랄까 결이 다르지. 그게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중에도 그 인간의 품격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대놓고 표시는 예전에 백분 토론에서 저기 누구야 그 그때 유승민이 저기 누구지 유시민. 유시민하고 붙었지만은 결코 밀리지 않아요. 유승민은 돼. 네, 방송 울렁증이 없으시구나. 울렁증. 아들가 자기 컨텐츠가 확실한 게 있는 네. 사람이지. 요즘에도 뭐 야당 지지자들도 막 요즘 내가 유승민을 응원하게 될 줄이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근데 사람들이 유승민 하면 그냥 정치적 스탠스라는 것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그렇지. 막 까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몽둥형도 그랬었죠. 동이 퐁. 예전에 딴질보에 썼잖아. 막 유승민 뜨니까 막 갑자기 국회의원들 때문에 유승민 속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랬어? 내가? 그럼. 아 유승민 왜 안 썼다? 아 몰라 안 썼어. 내가 그거 보고 얼척이 없었구만. 내가 유승민 어디 썼다고 그래? 안 썼어. 딴지에 그 증거를 내 증거를. 딴지라고 착각한 거 착각한 거 같은데. 난 유승민이 썼는데. 유승민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새누리당에서 합리적 보수로 통하냐면 원혜영 더민주 의원하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 그리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일보가 자리를 마련해줘서 3자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유승민 심상정 또 누구? 원혜영. 저기죠. 풀무원. 네. 그래서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각 그 정당을 대변하는 어떤 그 합리적 나름대로 합리적인 과격하지 않은 그리고 또 이제 콘텐츠가 있는 맞아. 내용이 있는 그런 세 분을 모셔가지고 대담을 했을 정도로 그 수국을 통은 아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는 저 양반이 다 좋은데 그것도 그 원내대표 연설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질르는 것도 대단한 깡인데 다 좋은데 이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안보 쪽에는 그러니까 수보 꼴통이다. 수보야 보수. 안보는 강한 보수라고 보는 거지. 수보 꼴통이라고 볼 수는 없지. 꼴통은 아니지. 그거가 내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그 실리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우리랑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분인데 이번 국면에서는 일단 국민 장인 어른으로 또 떠올랐단 말이죠. 유담. 유담 아닌가? 착한 탈탕 인정합니다. 우리 장인의 착한 탈탕. 귀엽게 생겼더라고 진짜. 근데 그거 자체가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정치인이 과연 뭐 딸의 외모 같은 걸 화제 되는 게 옳은가 하는데 어쩔 수 없어. 기자들이 그렇게 아니 이 딸은 딸이니까 나갔는데 기자들이 그걸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이게 사회가 그래 사회가. 이게 제가 그 이 각 당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저 트윗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이 뭐 미인이죠 이렇게 홍보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유세하러 온 거야. 근데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이쁘니까 그게 화제가 된 거야. 헤드라인 그렇게 뽑고 그렇게 화제가 된 거고 유승민이 그 전략적으로 홍보 이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더민주의 손혜원 그 그 저 후보 같은 경우엔 유승민하고 비교된 유승민 따님하고 비교된 거는 김부겸이었어. 그래. 아니 그 저 김부겸은 탤런트니까. 근데 뭐 천지 그 원조였죠. 어떻게 보면 전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더민주가 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또 트윗에서 막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홍보위원장이니까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으나 그 점은 아쉬울 수 있는데 가족들이 이게 선거하고 저 유세하고 이런 게 불법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건 너무 PC함에 매몰된 게 아니냐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심상정 의원실에서 그런 후보들의 정책은 뒷전이고 외모 농쟁이다 막 이렇게 비판 가는 그 시류를 가지고 이슈가 되니까 심상정 의원실에서 이제 트윗으로 그거를 이제 그 비꼬면서 농담을 던졌어요. 뭐라고? 요새 이런 게 뭐 문제라고 합니다. 문제라고 우리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후보의 아들의 이 훈남은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제 위트있게 재밌게 던졌다고. 근데 농담이죠. 딴 것도 안 보고 와 정의당 심상정조차 이제 외모 여기 홍보에 끼어드냐. 그래서 막 욕을 해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얘들은 그냥 인생을 전체를 다큐로 보나? 그리고 댓글 자체가 깔려고 까는 건데 지금 솔직히 더민주에서는 지금 그 조카가 뭐 유세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계속 페이스북을 하시던 분이고 거기에 늘 이렇게 일상을 올리던 터에 항상 아끼는 친구니까 이렇게 했던 건데 기사가 그렇게 난 거죠. 유세하고 있지 않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나만 아는 거 김부겸 후보 딸이랑 그 손혜연 후보의 조카랑 둘이 대학교 동창이야. 그런 얘기가 또 성대요. 성대? 아, 그만해. 그 저 뭐 외모 논쟁. 그래 갑자기 그 얘기 꺼져 나왔네. 그 뭐 정치적으로 옳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사회가 그래. 아 그리고 그 중간쯤 어디서 결론이 나야지 뭐. 그리고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실제로 눈앞에서 여러 번 봤어요. 옛날에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할 때 정몽준 인기가 확 올라갔으니까 단일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보다 정몽준 인기가 더 많네 어쩌네 했잖아요. 거품이네 어쩌네 하지만 왜 정몽준을 지지합니까? 그랬더니 돈 많고 잘생겼잖아. 잘생겼대. 그래서 어이가 없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야 지금 여기서 정치 얘기를 떠들고 저 사람들은 저 이녀들이 와갖고 자판이나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건데 정말 야, 생활인들은 고객 소비자를 갖다 이녀라고 막 대놓고 이녀는 맞지. 아니, 이녀를 이녀로 부르면 안 되지. 근데 정말 생활인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그 동료들 같이 백화점 매니저들 이런 아줌마들은 야, 후보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뉴스도 안 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나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관심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뭐 잘생겼네 뭐 돈 많네 아니면 이쁘네 이러면 호감이 가고 관심이 먼저 가고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그것을 이제 그 유세하는 데에 이용한다던가 이런 게 불법도 아니고 난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 그거 그 수치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맨날 우리가 트위터나 이런 데서 정치충들이 정치 하는 것만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분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이 먹고 살아서 누가 후보가 나온지 모른다? 그게 잘못이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이 도덕적 잘못은 아니고 우리 아직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거죠.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뭐 지금 인구가 몇 명이고 세상이 이렇게 세분화됐는데 그걸 그렇게 강요한다고 야단쳐갖고 욕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얘기야. 그게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올바름이라는 것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얘기고 현실의 대중은 여기 있다고. 이 사람들은 맞아. 계속 야단을 치는 게 맞아. 야단쳐봐야 야단치는 사람이 4천만 중에 100명이야. 그럼 이 4천만이 요만큼 끌려오는 거라고. 이렇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야. 양쪽 다 오른 거야. 저는 동물연대에 있는데 막 속 끌고 말 끌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시선을 끌려고 하는데 우리 카페에서 난리가 나요. 신상을 탈탈 털면서 네가 한번 끌어봐라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 여기선 정말 천하의 죽일 놈이야. 이번에 저 말 타고 유세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나 왜 자꾸 발바닥 만지지? 아 발바닥을 만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발목 연말인데 좀 작아서 자꾸 뒤로 벗겨지면 땡기는 거예요. 아 귀엽다. 알았어. 우리가 알파고가 되지 않는 한은 인간 본능상 뭐 진화상 어쩔 수 없지 그런 거. 아니 본능과 본능을 역행하는 문명과의 싸움이라고. 뭐 냄새 안 나지? 아직은. 아니 그 판결에서도 예쁜 여자하고 못생긴 여자하고 딱 같은 죄를 졌다. 그런. 통계상으로도 어, 나한테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 다시, 잠깐 다시. 저 잠깐 화장실 갔다 통계상으로 이거 아니야 팩트를 얘기하자 목 매달자 그럼 다람에 보자 한번 아니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 어휘 선택도 되게 굉장히 일베스러운 거잖아 그치? 무슨 말만 하면 팩트 팩트 막 이러면서 일베 많이 나와 일베 하세요? 어머 몰랐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니 그 이제 외모가 얼마큼 그 영향을 미치는가 그 연구를 한 게 있다고 어디서요? 어디에? 누가? 오래전에 저기 저 DSM에서 저 이분을 어떻게 이제 적극적인 일원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쓰고 말 객원으로 생각하시는지 저분을 유승민 얘기하자 유승민 얘기 마무리 조금 저 진다고 한다면은 뭐 이게 뭐 박근혜 정부 들어왔고 요 며칠 이런 게 아니고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오세훈이 이제 무상급식 딱 던졌잖아요 온몸을 던졌잖아 느닷없이 던졌을 때 새누리당에서도 별 생각 없이 뜬금없이 던졌지 어. 이게 뭐지 왜 시장 던지지 막 이러고 당황하고 있을 때 입장 정리가 안 돼갖고 이럴 때 그래 어쨌든 여기서 좌파들과 막 어? 포퓰리즘 이것과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진짜 올인하자 막 이래 해갖고 결집하자 막 그때 올인하자 결집하자로 가장 크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경원이었어 그렇지 나경원은 그 무상급식이 싫었거든 그럴 때 나경원하고 유승민하고 붙은 거야 유승민은 그거 아니다 라고 했지 이거는 그렇지 않다 라고 했지 유승민이 얘기한 게 아니 일개 시장이 당과 한 번도 얘기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사퇴한 것에 대해서 왜 당을 당이 왜 여기에 목으면 그렇지 어? 왜 끌려다니냐 어, 왜 끌려다니냐 당에서 징계를 해야 될 판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경원이랑 뭐 애들이 아 무상복지 포퓰리즘 뭐 이런 거 뭐 좌파 정책 막 이런 거 아니 그때 김문수가 경기도지사였어 아니 김문수도 친환경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그럼 걔는 우리 새누리당 아니고 민주당 후보냐? 아니 왜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웃겨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합리적 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유승민 그때부터 유승민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에 일관성이 있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말에 일관성이 있으면 어느 편이 못 돼 어우 그게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야권도 패가르게 해가지고 이쪽이 잘했다고 그래야지 일관성이 야 맞아. 우리 어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 이러면 그 순간 아웃이야 그러게. 이거 저 제가 폭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봐요 네. 그 야당도 그래 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당 그 하고 그 당의 지지자들하고는 그 책임이나 권한이 절대 다르니까 아 이제 날 한번 걸어보려고? 아니 형이 아니야 같이 선상에 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트위터에서 SNS에서 오죽하면 그 잡지에서 트위터 입문자들을 위한 10가지 팁을 내세우는데 그 노란 사람들 깨시민들 그저 깨어있는 시민 아니 그 말 지금 깨시민이라는 용어 쓴 거야 아니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저 프로필에 있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제 좀 극성스러운데 그럼 그 잡지는 그분들이 뭐야? 너무 이상해 일베 잡지지 그러니까 아니 일베 봤지 같이 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트위터에서 트위터를 우리 그 손언니가 안 해서 그런데 아, 그 저 깨어있는 시민들이 좀 유난스러워 손소독제드리고 싶다 내 이름이 손소영인데 검색하면 손소영보다 손소독제가 먼저 나온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트위터에서 아직은 더러워서 그렇지 트위터에서 그분들이 좀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좀 극성스러워. 근데 그분들의 종특이 또 뭐냐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논리가 전혀 일관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 더민주나 문재인이 뭘 어떻게 하면 그냥 다 좋은 거야. 아니 저쪽은 일베하고 이쪽은 지금 저 깨시민들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거 지금 방송 그래서 내가 폭탄 한번 던진다 그랬잖아. 아니야 둘 다 맞는 얘기다. 아, 좋지 않은데 왜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 아니, 어디까지가 제가 설명드릴게 이건 이렇게 진지한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그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당한 게 있어 호되게 당한 게 있어가지고 한풀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감이 들어 와 사감이 들어 사감이 그럼 당연히 깨어 있어야지 하루 종일 잠만 자나 깨어 있는 게 맞지 합리적인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나는 그렇게 사감이 들어가가지고 열변을 토해야 또 되는 거야 아, 오해입니다 오해고요 좋은 결을 가진 사람이 되자 오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모함이고요. 자 일백 중에 모함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요. 나는 정말. 자 다음 지역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유승민 얘기는 더 안 하나? 그거 치지 뭐. 하려면은 뭐 파고 나서 이 사람도 파도남이야. 파도 미담이 많이 나와. 넘어갑시다. 서구 새누리당 김상훈 후보 현역 국회의원이고요. 무소속 서중현 후보. 그리고 또 무소속의 손창민 후보. 새누리당 김상훈 후보가 그 오리건 대학교 출신인데. 오대곤. 그 오리건 대학교는 오리를 말려서 언제 처음 생각했어요? 아니 저기 채팅 채팅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갔으면 나가 꺼 그냥 왜 사람들이 이상하네. 나 보려고 있는 거야. 어? 나를 보려고 해? 저 김상훈 후보는 현직이고요. 이제 진실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어요. 이제 무소속 두 명 이제 손창민 서준영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손창민 씨하고 김상훈 씨 그 후보하고 손창민 후보하고 경선에서 붙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서준영 후보가 이제 서 구청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손창민 후보를 지지했어요. 아 이쪽으로부터 떨어 네, 손창민하고 붙어 서준영하고 손창민하고 붙었는데 손창민이 밀려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서준영 씨가 그 저 손창민 씨는 그걸 저걸 저 인정을 못 해가지고 경선을 무소속 예 네, 무소속으로 나갔죠. 경선 불복. 네, 그러면 서준영 씨도 계속 한번 지지를 했으니까 손창민을 도와줘야지. 네, 도와줘잖아. 근데 네가 밀려서 공천 못 받고 떨어졌으니 그럼 내가 나간다. 이래가지고 3파전이 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이제 저기 지금 다 새누리당 네, 경선 네. 나갔단 말이에요. 네. 원래 법적으로 경선 나가고 떨어지면은 그 후보는 입후보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당의 공식 경선이 아니고 그 경선에도 그 급이 있더라고. 예비 경선 뭐 이런 거 있더라고. 손창민은 경선에 배제됐어. 아, 그러니까 배제. 김상훈하고 김상훈하고 다른 후보하고 붙어서 경선에 승리했고 김상훈은 그리고 그 경선에 배제될 줄 모르고 서준현이 손창민을 지지를 했는데 손창민은 경선에 참여도 못 하고 배제돼 버리니까 짜증 나갖고 무소속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경선 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선도 못 나간 거지. 경선 못 나간 거지. 그러면 저런 분들은 저기 뭐 비방연대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분이 아 그거하고 달라요. 그거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쪽은 다르지. 비방연대 당신들은 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진박 후보 진박 후보를 냈는데 경선이 붙었단 말이야. 김상훈도 유승민계란 말이야. 그런데 이겨냈지. 이긴 거지 그 진박을. 청와대에서는 약간 좀 약간 불쾌한. 아 아주 진실한 분이 아니구나. 근데 그 저 김상훈하고 경선이 붙었던 상대가 그러니까 그 진박에도 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좀 떨어진 거지. 등급이 높으면 경선도 안 붙어.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저께 성골 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도라지급인가? 자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저 그러니까 진짜 진짜 나 인천 가야 돼. 친구 안 돌아가셨어. 그래, 그래. 정태호 북구 갑 새누리당 정태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후보 국민의당 최성민 후보 무소속의 권은희 후보 현재 권은희 후보 네. 여기도 딴 거 없어요. 저 그 굉장히 진실한 분이고요. 저 그 정태호 그 진실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현역이었던 권은희 씨가 탈락돼가지고 밀려서 이제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유성걸 의원하고 네. 셋이 삼총사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도 유승민 씨 많이 와가지고 그렇죠. 네, 많이 와서 그 저 정태욱 씨는 또 줄 서가지고 엎드려 서 저러고 있을 거고 요새 사진 찍히는 거 보면 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사진 찍히는 거 보면 항상 권은희 의원하고 있잖아요. 같이 있어요. 이 권은희 이름이 그 광주하고 네, 광주 네. 경찰 출신 정말 궁금해요. 대구 지금 대구 시민들도 인터뷰를 하면 우리 여기서도 의견 다 다르듯이 각자 의견 다르단 말이지 뚜껑이 어떻게 열릴지.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친박이고 비박이고 없어요.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천 못 받으면 대구선 끝장이야. 근데 이번에 그 새누리당 내부의 공천 자체가 너무 이 진실한 박근혜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까지 약간 화가 난 거야.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너무 개판. 너무 무시한 거지. 야, 이거 개냐? 아무나 보내주면 우린 다 뽑아주냐? 뭐 이렇게 약간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박 무소속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막 그 비박이 앞서고 여론조사 앞서고 이러니까 이제 최후의 카드를 꺼냈던 거지.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십시오. 후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왜냐면, 나는 정말 거기서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오늘 아침에 딱 눈 떠서 뉴스를 봤더니 그 지랄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뚫어갖고 그래서 내가 지랄이 뭐야 지랄이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딱 든 생각이 얘들 어쩌려 그러냐. 왜냐면 저번에 대선도 그랬지 지선도 그랬지 총선도 다 계속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아니 그러면 약발이 처음엔 신선했다고 약발이 떨어지지 이렇게. 지금은 너무 떨어져서 이제 철면피다 파렴치한이다 이런 욕을 먹을 텐데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번 총선은 달라. 왜냐면 임기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1년 걸려있잖아요. 얼마밖에 안 남았고 진짜 요번 총선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처참하게 망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1년은 완전히 그 시체 아무것도 못하지 좀비 그 레임덕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약발이 또 먹히지 않을까 급박하니까. 근데 그것도 또 웃겨. 그러면 비박들은 그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그 원래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번 공천에 배우인 박근혜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 누가 다 알잖아. 그러면 이 비박들이 나와서 박근혜가 우리 대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 이 말을 못해.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옆에 박근혜 옆에 간신들이 있다. 간신들이 있다. 그리고 진영 성총을 가리고 있다. 그저 용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진영 전 장관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아니 용산에서도 그래야 돼? 나 용산 살아. 심지어 용산에서도 황진자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진영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 중량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나고 있잖아. 아니 그분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쪽 무소속을 찍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뭐 새누리당으로 복귀할 거니까 대구 그 찍는 사람 누가 여자야? 김형? 김형 씨가 여자예요? 아니야. 딸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 좀. 용산 근데 얘기가 나오면 얘기를 하겠지. 그분은 무소속이 아니라 아예 당을 옮겼단 말이죠. 그거 좀 특수한 경우 같아요. 네. 이번에 권은희 저 후보가 권은희 사퇴하라고 그랬죠. 권은희가 권은희에게 사퇴하라고 그랬죠. 네. 재밌다. 저기 뭐야 이번에 자기 사무실에 전화가 엄청나게 온다. 어? 이거 저격수 때문에. 그런 거야 흔하지. 예, 그럼 넘어갈게요. 좀 궁금한 지역이었고요. 북구 의뢰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 정의당의 조명래 후보. 나왔다. 자, 나왔다. 친반평화통일당 박하락. 이름. 하락. 저 득표율이 하락하고 있는. 무소속의 홍의락 후보. 아, 여기 홍의락 후보 지역이네요. 저그 지금 저분 뭐 딴 거 없어요. 진실한 분이고요. 양 후보, 아 정말 진실한 분인데. 근데 약사 출신이세요. 삼선의 서상기 의원이 예. 공천 배제됐어요. 공천 배제되고 잘리니까 여긴 지금 현역 국회의원 그분인 거예요, 삼선 네. 그분. 서상기 의원이 현역인데 네. 이제 그 공천에서 탈락돼, 그러니까 배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진실한 분이 출마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그 진박 진실한 분보다는 재밌는 게 우리 6번 홍일학 그 홍일학 후보도 공천에서 배제 뜬금없이 더민주에서 잘렸죠. 그러니까 잘리니까 컷오프 뭐 해가지고 네, 컷오프 그 저 1차 컷오프에서 이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탈락이 됐는데 너무 얼척이 없었던 거니까 같은 더민주 동료들도 야, 근데 미친 거야? 왜냐면 이 대구잖아요, 여기가. 대구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출마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출마하려는 인원 자체가 희소한데 그나마 있는 싹조차 자르려고 그러니 니네 미친 거니 그럼 홍우랑 말고 누구 내보낼 건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홍우랑 의원이 야 나 탈당하고 내가 나갈 거야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안 내보냈잖아요 결국. 왜 저거를 아니 무소속으로 나갔죠.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아, 아예 저 사람을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민주당에서 공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얼척이 없는 거지. 컷오프 된 게 뭐냐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그치 그 얘기를 해야 돼. 1차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기계적으로 왜냐면은 누군가가 제 잘라 이렇게 알파고가 한 거야. 간단히 아니 그걸 알파고. 안 하면 하도 공천 시비가 나니까 아예 그냥 뭐저 뭐 무슨 뭐 범죄 경력 있으면 몇점 마이너스 뭐 재산이 얼마 있으면 뭐 어떻게 뭐 상임위 출석률 뭐 이런 거는 엑셀 표를 딱 뽑는 거니까 홍일하게 떨어지는 거는 이제 출석률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그것 때문에 룰을 바꿀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떨어뜨린 건데 우리 사회에 진짜 많은 그런 보기 정치적 관점에서 보기 오히려 그런 룰은 지키는 게 맞거든. 그 민주당이 잘 지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사람도 이게 우리나라 나는 요번 요 홍일학 저것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야.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저신뢰 사회다 보니까 아, 정당 내에도 그렇고 룰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아니, 룰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룰을 너무 기계적으로 만들어 융통성 없게 계속 그럴수록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 남들에게 공정성 시비를 안 붙게 하려고 그렇지 싸움 안 날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도 그렇잖아. 저게 뭐야 학점 매길 때 논문 몇 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실한 연구를 못해. 근데 이 홍일아 그 컷오프 그러니까 문재인이 만든 시스템 공천 요 맥락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사실 시스템 공천으로 정당이 공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건 정당이 아니지. 왜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당에서 공천이라는 것은 그 유권자들에게 이 사람을 뽑아주세요라고 추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천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천 추천하는 건데 공적 추천을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그 유동적이어야지 그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전략 공천도 있어야 되고 이 네. 지역 특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100% 시스템 공천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왜 시스템 공천을 했느냐? 더민주가 맨날 대표가 있고 그 개파 싸움하고 개파 싸움 때문에 그 줄 서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얘기했듯이 김종인 대표가 와서 무슨 정당이 이렇게 선거 준비를 안 했냐. 4월 13일 선거가 끝나면 4월 14일부터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당인데 내가 신인이야. 내가 신인인데 더민주에 입당을 했어. 어떤 룰이 있어서 그 룰대로 하면 내가 공천을 받겠구나. 라는 게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구 관리도 하고 뭘도 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4년 후에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야 되잖아. 근데 더민주에는 그런 룰이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야? 개파 줄서기밖에 없어. 저 나오는데? 그게 문제거든요. 마사오님 정당 개념 되게 편협한 듯. 편협하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청관열 기자 시사인 기자가 아 이제 또 청관열 기자의 이름을 파네 또 떠넘긴다 슥 하다가 아, 아니 그 새누리당과 그 더민주의 그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새천지 새정치민주연합 이 차이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 다 양 개파가 없는 정당이 있어 뭐 이런 정당 다 있지 하지만 왜 저기는 좀 덜 시끄럽고 여기는 시끄러울까 해서 뭐 여러 이유들 원인들을 얘기를 했는데 청관윤 기자는 분석하기로는 저쪽에는 그나마 10년 전에 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룰을 만들어놨다 그게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그걸 보고 한다 근데 더민주에는 맨날 리더가 바뀌면 그 룰도 바뀌어버린다 근데 시스템이 없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은 정리하자면 큰 틀에서 시스템은 만들어 놓되 모두가 동의하는 모든 모두가 개파들이, 동의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웬만하면 동의하는 그런 것들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비박과 그 친박이 아니 비박이란다. 친노와 비노가 싸우어서 헤어진 것도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패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까놓고 얘기하는데 버스 동원할래 모바일 동원할래 이래갖고 싸운 건데 그러면 이 공천 룰에서 몇 퍼센트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런 거를 모두가 동의하는 큰 틀에서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당에서 뭐 전략 공천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덜할 것이다. 어? 갈라지지도 않고. 근데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아니 그, 근데 그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해? 응? 아 무슨 정치판 가겠어. 맞아. 정책 만들겠어. 듣다가 지겨워졌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을 오래 하니까 얘 떨어뜨려도 다른 데 아까 치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보낼 곳이 많아. 그러니까 뒤에 백그라운드가 또 있다. 그러니까 자리들이 얘를 배려해서 이렇게 공천 안 해도 해줄 곳이 그건 많아. 새누리당이 아니라 그냥 여당의 프리미엄. 그럼 양당한데도 그랬지 떨어지면 그 갈 데가 없잖아 한 정당의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자체만 가지고 또 몇 시간 거리니까 지금 여기 너무 길게 하지 그런 얘기 하려면 좀 요약본으로 짧게 하고 넘어가자 근데 홍일학 같은 경우에는 어유 미안해 다시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지역에서는 그쵸 파란 잠바 입고 있는 것보다 하얀 잠바가 훨씬 나아 그렇지 그냥 우는에 먹이 한 그래, 떡 하나 더 준 아니 그래 잘됐다 그러고 가버린 거야 왜 울고 저기, 싶은데 뺨 때려줬다 왜 이런. 저기 대구에서 울로 그렇게 잘 나갔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경북 경남 지역에서도 꾸준히 어떤 정치적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중에서 크게 성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많이 쌓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뭐야 이제 지역이 약한 지역에 전략 공천을 준단 말이야. 이제 저기 새정치가 이제 취약 지구에서 열심히 더불어민주당? 강원, 영남 이쪽에다가 이쪽에서 이제 비례로 줘요. 거기 출신자들을 한 4명에 5명 정도를.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온 사람이야. 홍일학이. 그런 어떤 전략 공천으로 지역 비례로 들어왔죠. 비례로.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비례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멋있다. 그러니까 직능 배려하듯이 지역 배려도 하니까. 지역 배려로 나온 사람이야. 자, 다음 지역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구 을 봤고요. 수정 갑이에요. 아.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이렇게 두 분이 붙어요. 저 수성구 갑 수성구 을은 간단히 얘기해서 대구의 강남입니다. 응, 맞아요. 대구의 강남이고 대구의 반문화. 어이. 네? 웃는 것도 더러웠어. 계속 거렸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옛날에. 아니 좀 안 더럽게 하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대구 이미지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알 빼네? 묻어갑니다. 아니 와, 내가 아까 진짜? 내가 대구 반문화 할 때 다들 조용한데 혼자 그렇지. 이러면서 지금 와. 그렇지라며 그렇지 진짜. 이건 뭐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다는 거. 알았어. 야, 이거는 뭐 따로 볼 거 없잖아. 그냥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투성 여기는 김문서 김부겸 후보의 대결은 우리 저기 저 4월 13일 당일 그냥 개표 방송하잖아요. 그 개표 방송할 때 아마 가장 재밌는 질문이 될 거예요. 또 한 달 전에 저 원서이드 게임도 지난 했겠지. 저 한 달 전에 보니까 한 달 전에 대구만 하더라도 김문수가 조금 막 갑자기 막 조금 치고 들어왔었어.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김부겸 많이 왔어요. 지금 다시 압승인데 아무래도 또 막상 막판에 또 까보면 또 막힌다고. 진박 공천 때문에 저분이 경기도지사를 했던 김문수. 근데 왜 경기도에 있다가 대구?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당 공천 얘기 또 하려고 그러는. 아니 그게 바로 제가 그냥 볼 때는 그 이쪽에 너무 용금을 일찍 꾼 그 김두관이 있다면 너무 마음이 조급한 김문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조급했나? 제가 저 대구에 나가서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잠룡해서 대권 주자로 부상할 것이다. 나는 그 김문수 하면 계속 나 경기도지사인데 이거 계속 맴돌아 자동으로 자동. 김문순대 해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순대라고. 맞아 김문순대. 자, 아,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해설을 하나 해주지. 그 자기를 잠룡이라고 생각했다. 네. 그 잠룡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은 잡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걸 우리 무시하는 거야? 쟤네들 잉여라고 지금? 아니 저는 이 채팅방에 오신 분들은 무시를 안 하는데 나중에 VOD로 올라가면 그때 잠룡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잠자는 용이에요 그냥. 잠재적인 용.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잠수하는 네. 잠. 잠재적인. 지금 날로지를 뽑는 거야? 별로 그렇게 짚을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한타가 또 난동물이네 또. 아, 한타야. 야, 술 먹자 다음 주에. 비례대표까지 녹음 다 끝냈다고 막 자랑하면서 으히히히 하고 있잖아. 자, 지금 저 나는 언니 안경 쓰기가 훨씬 예쁘다가 안경 쓰기가 훨씬 잘 보이네요. 아니, 그냥 데이터 센터에는 하지 뭘 또 여기 와서 그러고 있어. 우리 저 김부겸 후보. 저 떠오르는데 지난 대구시장 선거 때였어요. 지난 지선 지방선거 때 트위터에서 좀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박정희 도서관인가 기념관인가 그걸 대구시장으로서 짓겠다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야 당선이 우선이냐 그 지역 특성에 맞춤하는 저거니까 당선이 우선이냐 아니면 정체성이 우선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김부겸 편을 들었어요. 당선이 급하다. 대구잖아.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박정희를 뭐 부정하고 긍정하고 이 잣대로 가르는 것 자체도 아니 박정희의 공과 가가 있잖아. 몇 퍼센트 가지고 싸우면 몰라. 박정희의 과는 70, 뭐 공은 30 밀어든 아니면 공가가 바뀌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뭐 인간 백정 이디아민 같은 그냥 쓰레기다. 이디아민도 공이 한 10% 있지 않을까? 없어요. 아니 보면은 그런 거 같아. 이런 게 있잖아. 막 나 못 들이게 하는 거. 손일코님은 네. 그 김부겸 후보가 지난번에 대구의 시장에 출마하면서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게 옳은가 틀린가? 그러니까 옳다 틀리다라고 바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야당들이 그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과정도 옳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불의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분개해서 화를 내서 바뀌진 않잖아. 그래서 분개해서 화를 내면 또 져.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하는데 저쪽이 너무 정당하지 않으니까 이쪽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써. 그러면 얘가 그런다고 너도 그러냐라고 욕할 수도 있고 이걸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욕을 하지 않아 남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 저런 게 있었겠다. 아, 이기고 싶은가 보다. 그렇지. 오케이. 네. 저 일배 아저씨, 일배 아저씨. 저는 어. 아, 일배 아저씨. 선배. 일배. 네. 알았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기는 게 중요해? 정체성이 중요해? 아니 나는 그것도 뭐 김부겸이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뭐 틀린 일은 한 거 틀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또 이기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숨기고 그걸 했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아 그럼 박정희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은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뭐 사람들이 모르 박정희가 그런 것을 한 그렇게 한 거 나쁜 짓 유신 독재하고 뭐 아가씨 끼고 뭐 술 한 잔 하고 뭐 매일 뭐 여배우 뭐 맨날 부르고 이걸 몰라서 지지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이면의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평가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각각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 평가 속에서 박정희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김부겸님은 자발적으로 그런 평가 속에서 아 내가 그걸 지어 마땅하구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판단 기준을 예를 들어 0743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혜는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평가,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대와 역사 쪽 오랜 시간 속에서 나중에 하지만 당대에서 누구나 0743은 있어요. 김대중에 대해서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누구나 0743은 아니지. 누구는 0644, 누구는 뭐 0374. 그러니까 그 비율을 나 같은 경우에는 운칠거 운칠기상.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비율도 다 주관적이야 누구나.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퉁치자는 얘기지. 0743으로. 아 그럼 비율 논쟁. 비율 논쟁. 근데 저는 아까 물뚱님이 여쭤본 것처럼 만약에 비단 그런 그거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정체성과 이기기 위한 수단과 이게 반대됐을 때 뭐가 옳으냐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그게 이분법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법적인 질문 자체가 틀린 거다. 그렇지. 오케이 이게 정답이에요. 어, 나 비슷하게 말하지 않았어 나도? 아, 갑자기 비슷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저기 말을 아까 잘했어. 그 과정만 틀리지 않다면 과정만 옳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면 뭐 저런 사람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나는 김부겸이 오히려 이제 그런 거지. 좋은 사람이야. 만약 그 질문은 박정희 기념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박근혜, 김부겸 이 사진이 플랜카드에 걸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마케팅을 했지. 김부겸도. 그건 그게 사실은 박정희 기념관보다 더 좀 그 좀. 그거야말로 추한 거지. 아니 나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아. 아니, 뭐, 그런 좋아요. 생각할게. 뭐, 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진 하나 찍은 거 없고 인기 있는 여자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 대구에서 인기 많으시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고 인기 있는 여자라고. 여자 대통령이시고 대구에서 인기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김부겸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김문수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가장 슬픈 사람은 저기 현역. 누구? 아 누구? 아니 이한구? 아니 아니 저 현역 국회의원이 이번에 또 나오고 싶어 했는데 김수를 내려 꽂으면서 뺐잖아. 근데 그 현역이 그 득표율 뭐 여론조사 득표율이 이미 대구시장 선거 때 김부겸이 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보다도 안 되는 거야. 아, 여기 현역이 이한구잖아. 이한구였나? 이한구예요. 이한구. 아, 그 이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저 그만둔다 그랬지. 아 그러니까 자기가 차마 한번 해보겠다는 말도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나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일단 바로 갖다 김문수를 꽂았는데 난 저 솔직히 새누리당에서 저 대구 저기다가 김부겸 자리에 김문수를 꽂은 판단도 참 한번 따져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무슨 판단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예전에 뭐 저 지가 가겠다고 저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그거가 겉으로 나온 얘기고 이쪽에서 가겠다고 해도 뭐 딴 뭐 딴 데 가라고 그러면 딴 데 가는 거지 뭐. 해안으로 분석해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몰라서 궁금하다는 거지. 몰라서. 아니, 근데 김문수 같은 아니요? 경우에는 왜냐하면 김부겸이 만약에 저기서 당선되면은 뭐랄까 너무 커지지. 이정현이 광주에서 당선된 것 이상으로 이상이지. 그거 3배 이상 크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는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는 근데 그 이정현이 그 저 순천 곡성 그쪽에 마사오 목소리 적응 안 된다. 진짜 공감합니다. 적응 안 될 거예요. 아 이것만 안 하면 난 들어줄 만한데 너무 싫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 이정현이 그 순천 곡성에 당선된 것보다 몇 배 더 큰 충격일 것이다. 김부겸이 당선이 된다면 향후 전국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언론에서도 그러고 김부겸이 만약 당선하면 바로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다. 저는 그거는 좀 갸웃해요. 지금 대권 후보 반열에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당장 뭐 1등으로 올라온다는 건 아니야. 여기저기 걸친. 레벨에 끄트머리에 올라온다. 그런 거니까. 넘어갑시다. 예, 다음 지역구입니다. 추성 을이고요.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주호영 후보가 지금 현역 의원으로. 주호영 후보 얘기부터 먼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재밌는 게 저분도 친이게 뭐 이렇게 진실하지 않다 그래서 현직인데도 잘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잘렸냐면 공천 배제를 어떤 식으로 당했냐면 여성 우선 추천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이인선 후보가 이제 꽂힌 거죠. 그리고 이제 주호영 그 후보가 튕겨나간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저분은 아까 얘기했던 유승민 그 저 권은희 유성걸 이 비박 연대에서 빠지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가 빠지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독자 독고다이로. 근데 그거는 저 주호영 후보는 판단을 한 거지. 비박 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다시 얼른 복당해가지고 별도로 가서 얼른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지율은 주호영이 이인선 거의 더블 스코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압도 스코어 있죠.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 공천 룰을 굉장히 뭐랄까 좀 지능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데 저렇게 주호영을 빼고 싶으니까 여성 공천 지역으로 탁 해놓고 룰을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그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니 네. 여지껏 청와대가 공천에 이렇게 무소불위로 크게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적이? 하긴 하지만 안 보이겠지.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고. 이거 너무 진짜 그래 좀 안 보이게라도 좀 눈 가리고 아웅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그 어지간해선 제가 정치에 대한 예상을 별로 안 하는데 예상만 하면 너무 맞추니까 어지간하면 예상을 안 하는데 진짜 이번에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누리당은 지금 확실하게 고전 중이야. 결과도 좋지 않을 거예요. 왜? 역대 공천 중에 최악이었어. 대구, 경북, 경남 뭐 다 그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새누리가 엄살을 떠는 게 아니고 새누리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새누리가 결과가 좋아졌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야당이 망가진 거고. 저 그렇게 봐요. 이번 새누리당 공천은 진짜 역대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이래로 본 공천 중에 최악이었어요. 근데 저 전번에도 저는 새누리가 그렇게 선전할 줄 몰랐는데 결과가 제 예상이랑 지금 달랐거든요. 지난번에 공천 잘했어요. 그때 뭐 친박사 떨려나가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어. 이번은 전혀 안 그래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안에 위기감이 있었다고 위기감이. 위기감도 위기감도 위기감이고 그때는 또 역관계가 이명박이 워낙에 현직 대통령으로 있어도 그치. 인기가 바닥이었고 떠오르는 별은 친박도 기세가 등등했고 떠오르는 별은 박근혜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힘의 역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저것도 무시 못해요. 친박 계열들은 연령층이 좀 주로 많이 높고 그치. 친이 쪽은 많이 상대적으로 젊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파릇파릇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좀 공천에 나오거나 뭐 역량이나 이런 것도 그런 차이도 있어요. 경쟁력 좋은 후보 되게 많았어요. 지난번에. 참 암담하다 했는데 새누리당 그게 급박하고 위기의식에서 해가지고 겨우겨우 과반 채운 거고. 아, 나 이 배 어떡하니 진짜 가려도 가려도 안 되네. 그냥. 쿠션 넣고 위장했다는 설이 있어 지금. 그게 위장이야. 쿠션이라고. 그렇죠. 복대 차고 있다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복대는 배를 주로 이렇게 압박하고 가리는 역할인데 나는 튀어나온 복대? 그렇지. 뭐야 그게. 자 다음 지역구 보시겠습니다. 달서갑 새누리당 곽대훈 후보 그리고 녹색당에서 변홍철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원래 대구에는 기타 정당은 잘 후보도 별로 없는 거야. 여기는 뭐 그냥 무투표 당선 비슷하네. 거의 그레벨이죠. 근데 오히려 군소 야당에서 대구 쪽에 많이 지금 아까 친반이라든지 무의무감이란 출마. 아까 우리 친반 얘기 안 하고 넘어갔다. 왜 대구에 친반이? 친반. 친반 저 충청도에가 있어야지 왜 대구에. 여기 달서도 이제 현직 의원이 잘렸고 서상기와 마찬가지로 홍지만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 알겠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나를 자르겠다는데 잘려주시고 받아들이고 이제 진실한 분이 들어오셨죠. 진실한 분 다 진실하게 잘하세요. 그러면 가는 거지 그냥. 다음 지역구. 자 다음 지역구예요. 달서 을 새누리당 윤재옥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후보. 여기는 진실한 분이 현역으로 계신 분이에요. 김태용이라면 저 딴지 라디오 예전에 PD 하던 김태용 PD. 그리고 저 출마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장쯔이? 장쯔이. 그 감독님도. 아 그렇지. 괜찮아. 영화 감독. 그 만추 감독. 맞아 맞아. 김태용 감독 유명하죠. 나라를 구하신. 아 나는. 나는 저분 너무 싫어. 아니, 이거 어떻게 잘릴 수 없나? 누군지 말 안 할게. 네. 이제 아니, 너무 싫은 그분이 누군지는 말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아, 참, 저거 해야 되겠다. 뭐 또?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역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보이죠. 네. 협동조합 마을 산책 이사장이라는 네. 거. 저는 아, 저 대구시당 아 저기 있네요. 대구시당 당 대변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구시당이라는 네, 게 사실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민주당이 대구에 시당이 몇 명 있겠냐고. 한 7명 모여. 이렇게 우리 회식하자.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자. 한 10명 모이고. 시도당대회 하자. 그럼 한 7명 모여. 아니야. 많다. 뭐야. 다 쪽수가 있기 때문에. 한, 저는 그게 되게 바람직해요. 한 12명? 차라리 거기서 오히려 저 진지하게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공천받고 때 내려꽂혀가지고 뭐 배치 달고 막 이런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아, 정당 정치를 그렇죠. 만들어 나가는 거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그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정치적인 거인들이 이끌어낸 정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뿌리 정치 진보 정당이 지향하는 그런 정당. 그럼 뭐 알린스키라든가 샌더스라든가 이런 사람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근데 성공 사례가 좀 내고. 보여주면 좋은데 너무 그렇죠? 너무 거대한 것에 그런 것들은 그냥. 풀뿌리에서 올라온 풀무원 한번 넘어갑시다. 윤재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대 법대 법학과 경찰대는 법대가 아니고 법과죠. 네, 저 사람하고 여기 원래 이게 내부 경선 붙인 사람이 김용판이었잖아. 아 김용판이에요. 여기, 네, 여기가 경찰들끼리 붙었잖아. 경찰끼리 붙어서 경찰이 이겼네. 42대 42 뭐 0.1% 차이가. 아이고 김용판 참 그 김용판 나와서 막 욕해줘야 되는데. 둘 다 뭐, 비슷해? 비슷한 사람이겠죠. 네. 어, 좋네요. 자. 야, 욕할 사람 나오네. 충분히 나오네. 아, 되게 조원진 하기 전에 뭐 잠깐 쉬자, 브레이크. 아, 그렇죠. 어? 예. 조원진. 오늘 마셨다 오겠습니다. 그, 뭐, 화면은 그냥 이 조원진 얼굴 보여주세요. 사진이 되게 달라. 조원진 정말.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예, 그 조원진을 화면을 크게 해서 딱 보여주고 있으면은 채방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이고 뜨거라고 다 나가겠지. 줘봐. 마사오님 배 보고 있으니까 옛날 입시하고 선생님 있다고 그러나. 예술이야 이름이. 고예술 그 여자다. 잠깐 이거 뭐야. 충전? 충전기. 처리해볼게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달서구 병 새누리당 집중 좀 하세요. 그전에 뜻밖의 우리가 이거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한 중에 그 뉴스타파 취재팀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뉴스타파 취재팀이 제다이 DSN 방송을 취재하는 것을 DSN이 취재하겠습니다. 누구세요? 그럼 지금 광고를 아니 좀 이따 적당히 들어올 텐데 그 왜 오신 거냐면은 뭐 저희같이 이렇게 대규모 미디어 회사를 뉴스타파 같이 군소 언론이 취재하는 일은 이렇게 뭐 드문 일은 아니죠. 워너비? 진짜 왜 왔는지 너무 당황했어. 뉴스타파 화이팅! 그 이번 주 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에서 무슨 저 대담 프로그램 같은 거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편에 제가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사전 촬영. 그러면 지금 물뚱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들러리로 지금 출연해 주는 거야? 나 초청권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격차가 있는 거지. 아 나 이런 데서 받고 살았지 않았는데 나. 자, 아 그리고 아까 저 채팅방에서 그 중식이 사건. 중식이 사건이 뭡니까? 방킹? 정의당의 정의당의 그 아 중식 밴드? 저 공식 테마송 선거용 테마송 하기 위해서 중식이 밴드를 계약을 했는데 중식 밴드의 노래가 여성 혐오적 성향이 있다. 이걸로 논쟁이 됐어요. 노래 가사가 뭔데? 그 뭐 아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한 개 쓴 게 있는데 그 글을 보고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왜 여혐인지? 여성 혐오나 성차별 뭐 이런 문제 한번 방송 한번 해달라라는 말씀하시는데 DS에서 충분히 다루고 굉장히 깊고 길게 다룰 예정입니다. 맞죠. 기대해 주세요. 나 욕 먹을 각오 딱 하고 얘기하는데 또라이들 같아. 누가? 그걸 여혐이라고 조지는 애들. 아 중식기를? 배사오. 저는 들어봐야 되겠어요. 일베 마사오 배사오. 우리가 누가 물어볼 때 일벌어라는데 배사오 아닙니다. 저는 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바로 말하지 말고 조금 생각하고 숙고해서 말을 해주면 조금 더 나의 의견도 좀 좋아지지 그래. 않을까 싶어요. 마사오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떠오르면 그냥 나오더라고 그냥. 품번을 논하는 사람하고 같은 데가 그렇게 되면 방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지역구. 아 예. 지역구를 읽은 다음에는 네네 아 달서병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달서병. 달서병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고요 조원진 나왔습니다 아 조원진 파이팅 조원진 친반 통일당 김부기 후보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조석원 후보 같은 조씨 네요 뭐 이런 거나 조석원이면 저 트위터에 유명한 악플러 아닙니까 그 친구는 저 제가 잘 모르지만 저 그 친구예요 술자리에서 봤는데 컨셉이에요 컨셉. 어, 컨셉. 현역 국회의원 조원진. 조원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옥 같은 얘기들 또 많이 하셨죠. 최고, 최고. 발음을 정확히. 네. 주옥 같은. 네. 주옥입니다. 발음 자꾸. 다른 거로 들려서. 네. 저는 예.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진박한별사죠. 아까 저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 어떤 인간의 품격이 차이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 조원진 후보는 진짜 할 말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정파를 가리지 말고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 어떤 일을 해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막 부끄러움은 어디 있지?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엑스맨이다. 아 이쪽에서 파견 그렇죠. 근데 계속 국회의원을 하고 있단 말이잖아. 진실하잖아. 나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 더불어민주당 그 이석현 의원을 힐러리로 만들어준 다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본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WWE를 보면 그 지금은 인기가 많이 사람들로 들었습니다만 옛날에 워리어, 그 헐크, 헐크 호건 뭐 이런 촥 진짜 멋진 캐릭터들이 많았잖아요. 정의파 캐릭터 네. 있고 악당 빌런 캐릭터가 있고 김남훈. 네. 김남훈. 어. 그런데 이 막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그 저 빌런이 없으면 이 정의파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를 갖다가 빌런으로 표현한 겁니까? 아니 그 저 인간은 쓰레기인데 근데 내 말은 뭐냐면 이 그 정치판에 저런 캐릭터도 있어야 어쩌면 모두 다 이제 그 어벤져스만 있으면 재미없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그것도 맞아요.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권자를 다 대변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많이 드는 300명씩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더 있어야 되지 사실은. 사실은 500, 500씩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보면은 조원준 후보도 누군가를 대변하고 있는 걸 수 있어. 근데 저분은 자기가 대변하는 사람조차 존중하거나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안하무인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면 꼭 적 확하게 맞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지. 저 사람 일에서 아나무인 구체적으로 저 사람의 그 주옥 같은 어록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럽시다. 네. 예. 준비 많이 하셨네. 나 이분에게 시간 많이 투여했습니다.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원내 인간 쓰레기를 인간 쓰레기를 휴먼 트래시라고 하니까 뭔가 슈퍼히어로 느낌이 나요. 괜찮다. 이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 중에 유승민과 관련돼서 말이죠. 유승민에 대해서. 네, 유승민에 대해서. 유승민이 이제 헌법 1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헌법도 헌법이지만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지. 대통령하고 신의가 더 중요하지. 그래갖고 헌법보다 대통령. 헌법보다 대통령과 신의가 더 중요하다. 예. 그런 병크를 아주 그냥 해갖고. 병크 나왔어 병크. 이 병크가 SNS에서 많이 쓰이지만 원래 일베에서 시작된 용어 아닌가? 몰라요. 뭐야 병크가 병신 크 크러시 크리티컬. 걸 크러시 할 때. 크리티컬. 크리티컬. 그 저거 크러시인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모르면 넘어가야지. 김태년 그때 개성공단 폐쇄를 했을 때 말이죠. 김태년 이제 의원이 그 통일부 장관한테 거기 이제 임금 얼마 받는지 알아요? 하면서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김태년 의원 당신이 그러면은 거기 개성공단 노동자가 얼마인지 당신은 또 어떻게 알아? 저거 의심스러워. 근데 그 통일부 자료에서 나온 건데. 통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최고. 아이고 그다음. 그다음에 또 뭐 아주 네. 이런 엑스맨스러운 얘기들이 이제 근데 많은데. 그런 드립의 수준이 사실은 그 예전 지금은 안 보이십니다만은 전용 의원 전 네. 의원 그리고 또 그 역사의 길이 남은 드립이 있죠. 나경원 지금 후보에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다. 어, 그건 진짜 없다. 역사책에 나와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내부에서 어느 그 기사를 봤는데 주어가 없다는 게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웃음을 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새누리 내부에서는 그 상황에서 정말 신의 한 수의 대단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수준 높은. 야 진짜 한 칼 했다. 잘 대응했다. 코믹해. 이번에 필리버스터 할 때 조원진이 한 대꿀멍을 한 몇 번 했죠. 그때 그 뭐야. 대꿀멍. 대꿀멍이라는 용어를 떴었어. 일베 용어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뭘 했는지 아니까 그냥. 그 대꿀멍이 뭐야 대꿀멍. 근데? 대꿀멍이 뭐 뜻이 뭐예요? 뭐 진상 쳤어요 거기서. 잠깐 이게 본질과 오해되긴 하지 마. 그런 일베 용어 같은 거 저. 맞구나 일베 용어 맞구나. 무슨 뜻인데? 그냥 뭐. 아 이거 진짜 싫은데. 아 자꾸 예상치 못한 질문 던지지 마. 아 진짜 모르겠어. 근데 꿀먹 뜻이 뭐야? 아, 네. 갑자기 입에 꿀먹어린 벙어리처럼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담은 거를 대꿀먹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뭘 모르는데? 대꿀먹 아 무슨? 아, 그냥 뭐 그 일베에서 일베 뭐 DC에서 나온 얘기인데 걔들이 이제 인생은 실전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고소를 당해서 경찰에 끌려가요. 인실존. 그럼 네 그렇죠. 아 어디서 일베. 아니 여기서 봤어. 너 다 일베 하는구만. 아니야 나는 컴퓨터를 안 해. 그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대굴대굴 꿀꿀 멍멍. 어 맞아. 저는 개돼지입니다. 아~ 꿀꿀 멍멍 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알면서 왜 물어봐. 아 사람 진짜. 아~ 대꿀멍이에요. 아~ 예. 그런 이상한 말 만들지 말자 진짜. 근데 저분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공공원 연금 그 개혁 법안. 오케이. 어, 그거 할 때 이 사람이 협상 당사자였어요. 그 유승민하고 맞아요. 저 유승민 원내대표였을 때 부대표였으니까. 네. 그래갖고 야당이랑 협상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절충해갖고 타협을 봤단 말이야. 그죠. 그때 이제 홍경학 의원이 아 그때 이제 필러버스터 할 때. 아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 아 조원진 막 항의하러 오니까 너 그때 어 협상도 잘하고 너 합리적이고 너 착하잖아. 왜 그래? 아니 무시 그게 아니고 아이 그 이 필리버스 아 그리고 너 그때도 너 그때 광주 가서 너도 임을 위한 행진곡 불렀잖아. 너 그때도 넌 참 배포도 크고 막 그런 어 나 이렇게 재연을 훅 들어가면은 스태프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나올 틈이 없잖아. 다시 뭘 준비했어? 뭘 준비했대? 한번 보면서 한번 해봐요. 자 홍종학 의원이 막 갔어. 막 뭘 하니까. 아니 내가 나 재현이라고 하면은 재현이 안 돼. 알았어,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래갖고. 그러니까 홍종학 의원이 돌려서 되게 쪼크를 심하게 줬대. 어, 협상도 되게 잘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이물련 행진곡도 막 같이 막 부르고 막 그런. 영상도 있고. 어, 영상도 있고 막 그런 애야. 그러니까 그때도 갑자기 아. 하고 이제 댓글멍 하고 쑥 들어갔다. 기다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이 참 맑아. 저기 저 HJ 리 님께서 그냥 이쯤에서 다 일베 고정지 까고 합시다. 그럼 일베 유저들은 근데 조원진 후보를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호쾌한 사람이죠. 호탕하게 말 잘하고 속 시원하게 말하고 좌빨들이 뭐라 하면 이렇게 야단을 쳐줘야지. 자. 우리 아까 아쉽게 지나쳤던 친반 통일당 또 나왔네요. 그 대구에 유독 많이 이렇게 많이 그 친반 통일당이 대구 계열인가 봐요. 아니면 저 친반 다른 당들은 또 충청 계열도 있는데. 뭐 세 개나 있으니까. 세 개나 잠깐 있는. 이럴 때 한번 정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김부기 후보 정가 보겠습니다. 뭐 없어? 꽝이야. 아, 괜찮네. 아, 역시 반기문을 존경하는 그런 반기문답게 네. 훌륭하게 살아온. 예. 그럼 납세도 봐야지. 근데 아까 보니까 그 박근혜 후보랑도 일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충성하지 않고 따로 나오는 거예요? 자리를 못 받았나 보지. 못 들어간 거예요. 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나가 이만큼이 있으면 항상 그게 피라미드 구조라서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나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구나. 박근혜 후보, 국민행복, 네트워크, 통일, 안보, 특보. 저희 특보는 그냥 명함 특보라는 거는 그냥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줄 서 있으면 명함 하시면 줄을 계속 썼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후원금 얼마냐면 명함 두 통 주고 뭐 이런 것이 뭐. 조원진 후보 저기 뭐야 예전에 저 사람도 새천년민 야당에서 나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출마 경력. 출마 어, 일단 오른쪽으로 네. 맨 오른쪽부터 출마 나옵니다. 저 사람이 사회 나왔는데 네번 출마했으면 될 것 같아. 야당 출신이야. 한번 봅시다. 게, 네. 어, 정말 게다가 조원진 후보의 출마 경력. 무서워. 아 친박연대 무서워하다가 친박연대 하다 그렇군요. 네, 저 이런 케이스 보면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대구 지역에서 끊임없이 시도. 아 맞다. 이 사람이 당직자로 시작을 했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무소속일 때는 두 번 낙선을 했고요. 기억이 안 나면 친박연대 당선, 새누리당 당선. 꺼졌잖아. 자, DSN이 약자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약자 조롱 아니에요? 약자 조롱? DSN은 약자가 아니고 강자입니다. D 또라이 S 손소영 안 돼. 어? 또라이 손소영은 안 된다. 안 되지. N N 노 안 돼. 안 돼. 아. 줘봐요. 아이패드 자, 다음 지역 보죠. 어, 켤 줄 몰라가지고 빼고 아. 일단 빼고 뺐다 가실게요. 다음 지역 넘어가. 조석원 후보에 대해서는 아, 아무도 누구도 또 빼서 들고 있었구나. 아니, 저 사회단체 활동가. 예. 저, 근데 세월호 참사 뭐 진실규명 수사 사용물 회원. 아무래도 저 조원진을 겨냥해서 출마하는 사람 같아요. 그 저 DSN이 대선이나 뭐 데이터 센트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건 그냥 저희 채널 이름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합니까? 넘어가죠. 네. 자, 조선후보까지 봤고요. 다음 지역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달성군 새누리당의 추경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조정훈 후보, 또 무소속의 구성재 후보까지. 자, 이렇게 네 분이 후보했습니다. 추경호 후보도 진실한 분이죠. 아니 그냥 조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진실한 분이고 예. 여기에 그 저 현역이 있었는데 예, 어디 갔어요? 현역 그 저 현역이 있었는데 자기가 재밌는 게 공천 시작할 때 예비 후보를 제일 먼저 했어요. 현역이 예비 후보 그 신청을 등록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뭐 경선을 하던 공천 배제가 되든 일단 출마 의지가 있구나. 현역이 달리는구나. 네 했는데 좀 한 일주일 지났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러니까 이걸 몰라. 뭘 저기 어디 기관에서 와서 조난 파일 탁 들이밀면서 찌를 거지. 가야지. 뭐 어떻게 패가망신 할래? 아니면 그냥 명예롭게 퇴진할래?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의지에 불탔던.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 이제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내일이 시험이야. 누가 시험지 유출 안 하나? 어? 한 일주일 연기 못 하나? 이러는데 공부 잘하는 애는 어 해가 빨리 떴으면 좋겠어.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 어, 나 1등 또 해야지 막 이러잖아. 예비 후보 등록을 제일 먼저 했어. 그렇게 의지에 불탔어. 나 한 며칠 있다가 그만둘게요. 기자들이 왜요? 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내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정보기관에서 와가지고 저 후보한테 그 현역 가장 먼저 등록한 현역한테 와서 당신의 트위터 계정을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딱 그만두고 이제 진실한 분이 꽂혔죠. 그리고 입도 뻥끗 못하게 딱 그만두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게끔 한 그 뭔가가 진짜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왜 저 뭐 부정부패권이라든가 아니 생활 문제 석연치 않은 거니까 모르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석연치 않은 이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경호 그 저 진실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제 이 그 육법 무소속 구성재 저분이 이제 그 조선일보 대구 그 취재본부장 출신인데 나 인정 못한다 경선이라도 하자 어 근데 그 공천 배제가 되고 그 단수 추천이 되니까 무소속으로 나왔죠. 근데 지금 반응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위험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예비 후보 등록을 후보 등록을 먼저 하는 순서로 번호를 받는 건가요? 5번, 6번 네, 있잖아. 그렇죠. 그럼 5번은 노동자예요, 직업이. 민주노총에 계시던 분. 또 이제 그 이분은 예전에 그 통진당에서 아마 전문 분야 나왔습니다. 통진당에서 출마했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지역에 그 당 조직이 결성이 아직 안 돼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는 뭐 이런 케이스겠죠. 네.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어야 됐어, 우리는.